쉽게 말하면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니까 너 존재 자체에 감사해 이대로 잠재 우기에 우리 붙은 내 마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아 좋겠어. 유난히 고요한 정적만 가득한 이 밤이 무색할 만큼 널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찾아갈게 너의 집 앞에 Baby 지금이야